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5장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등극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은 사무엘 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훨씬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전쟁에 나갔던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신앙으로서 서 있었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역대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의 비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축복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다 실패했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죠? 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언약궤를 어디에다 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수레 위에다 실었어요. 당시로 보면 수레는 여러분 신식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좋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오늘로 하면은 최고급 차량에다가 언약궤를 실어 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수레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 아무나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수레를 운전할 수 있는 웃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방법이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와 함께 뛰게 되고요. 그것을 웃사가 손으로 잡았을 때 죽게 되어지고 언약궤가 치우치고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다윗이 자기의 성 궁전을 세우고 나서요 다시 한번 장막을 식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13장과 15장의 말씀에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정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가지고 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실패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배우고 다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고 또 하나님 안에 축복받고 싶었던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맛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서 그 일은 쳐다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상처 있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준비하고 다시 그것들을 고쳐나가며 결국에 그가 하려고 했던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도 실패를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이 지혜롭고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냐면 여러분 실패를 교훈 삼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은 믿음이라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위해 부어지는 마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지만 역사의 교훈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한다고 그래요? 반복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더 배우고 내가 무언가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지식을 배우면서 살아오고 학교 다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내 믿음이 커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저 성경 지식을 더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더해진다는 건 여러분 내가 변화받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변화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연약했던 것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실수를 통해 더 많은 귀한 교훈을 얻어서 내가 더 나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봤듯이 13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뒤에도 보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되는 실수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실수들, 수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변화시켜요.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역대하의 첫 장에 보면 다윗의 이제 노년과 죽음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막 차가워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이방 나라까지 해서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요 다윗에게 수종들게 하고 심지어 다윗의 침실에 같이 들어가게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몸이 차가워지고 연약해지면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고 예쁜 여자를 같이 넣어주는 방법들을 한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근데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뭐 다윗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인을 취하여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가 그 죄악을 동일하게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뭐 왕으로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겸손하고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인색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연약해지고 마음이 더 옹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지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고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연약함들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장 1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라는 이 준비하고 마련했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그가 궤를 맬 수 있는 그 레위 자손들을 쭉 모으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면 레위 자손 전체를 모읍니다. 4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그리고 우시엘 자손, 이 레위 자손들의 지파들이 쭉 있었고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였는가라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너희 형제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준비하고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가 지금 그냥 언약궤를 또 가져오려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언약궤를 놓을 곳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어올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그들을 그리고 성결케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했대요? 성결하게 하였다. 그들을 준비시키는 장면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그냥 믿음으로 하면 그냥 다 되지.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 믿음으로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반대로 착각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대충 막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들을 알면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최선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준비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면서 이번에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할 때에는 또 그냥 믿음으로만 부딪혀갔던 것이 아니라 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가 자기는 그런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열정 같아 보여도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멈췄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때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보면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그의 일생 가운데 뭐 했다고 그래요? 준비했대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못 하나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만 자신의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배의 은혜는 토요일 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보다 어른들은, 저희 집 어머님이나 할머님도 그러셨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어렸을 때 내일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오늘은 일찍 자자. 저희 어렸을 때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외화를 재밌는 걸 많이 해줬어요. 토요명화 뭐 이런 거.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가. 근데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게 뭐 영화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토요일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지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은혜받을. 전 그게 싫었어요. 뭐 예배드리는 게 별로, 그냥 가서 놀다 오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도 재밌는 게 TV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예. 일찍 자라고 이야기, 불을 끄고. 그리고 옷을 준비하셔요. 보통 때 회사 갈 때도 안 그러시는데 주일날 갈 옷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데리고, 헌금도 미리 데리고. 예. 저희 할머님 어머니가 헌금을 데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새돈이 있으면 새돈 은행에서 바꿔왔지만 나중에 없을 때는 은행을 도우시고, 내일 말씀 읽을 것들, 예배 드릴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고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 주일을 예배할 때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정신없이 주일은요. 막 쫓기듯이 와서 그러다 그냥 말씀만 듣지 않게 허겁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잘 준비하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할 때는, 장사를 할 때는, 직장에 갈 때는 이것저것 막 뭐 하고 모습도 그렇고 어떤 일 하나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할 때가 많은데 교회 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와서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는 문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들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준비하고 또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일들로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되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좋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 럭셔리한 걸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오늘 깨달은 게 뭐예요?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 매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 잘못이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근데 이 결론이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하지 않아요.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불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에 했던 것보다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편하고 좋고 뭐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방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다윗이 무엇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전에는요 성경을 보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가 이 일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넘친다고 교회에도 여러분 보면 제일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뭐냐면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안 줘요. 근데 열심히 자기 열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정해진 질서와 법칙을 따르지 않고 넘치게 이것도 내가 하고 싶고 저것도 내가 하고 싶고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러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부딪히면 다윗 안에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인정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우리 지혜자매 성민형제 이사하는 것 좀 도와주고 교회 형제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는데 교회 형제들이 지나오면서 그 지혜자매 성민형제 이사간대 옆에 미국 교회인데 저도 그 안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 봐서 캐넛이 안쪽으로 그 안쪽에 큰 미국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건물이 큰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 같아 보이는 교회인데 미국 대형 교회들은 보면은 막 건물들이 이렇게 무슨 쇼핑몰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회 되게 크다 얘기하면서 미국의 교회들 큰 거 보면은 쇼핑 백화점 같다. 건물 모양 있고 안에 들어가 봐도 백화점 같다. 그리고 뭐 우리 지역에도 밑에 보면 여기 고등학교 건물 빌려서 하던 리치 커뮤니티 처치가 여기 월그린 건물 옛날 거 빌려갖고 리모델링해서 교회 하잖아요. 우리 동네도 그렇더라. 뭐 이러면서 야 극장 같다 교회들이 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뭐 그 교회들이 어떻다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극장의 백화점이 교회 같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극장 같아지는 거 그게 좋은 걸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뭐 건물이야 비본질적인 요소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편하고 좋고 뭐 내가 보기에도 좋고 내 삶에도 편하고 또 더 고급스럽고 더 괜찮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바꿔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프로젝트로 교회에서 다 띄워주니까 그냥 가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잘 보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뭐 꼭 종이로 된 책만이 거룩하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는 세상의 방법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예배에도 막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 들어오면서 신앙생활, 성도님들도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 어떤 그 조사한 것들을 봤더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본다고 핸드폰을 보는데 그 핸드폰을 보다가 메일을 검색하고 뉴스를 검색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자기 성경책만 봤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일들을 하다가 뭐 이렇게 요즘 핸드폰에 알람 같은 것도 오잖아요. 뭐 메시지가 왔다. 그럼 그걸 안 볼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확인하고. 뭐 뉴스 알람이 오면 뉴스도 보고 메일이 왔다 그러면 메일도 들여다보고 뭐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되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되어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에 방송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한국교회도 보면 전도사님 한 분, 뭐 방송실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실에서 뭐 여러 가지 다뤄야 될 기구들이 많으니까 1년을 예배를 거기서 드렸더니요. 예배 드리는 영성이 완전히 제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막 기계를 만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게 되지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 이 앞에 섰을 때도 요즘에는 저희 교회도 뭐 본문 말씀 제가 설교 준비 같은 것도 핸드폰에 노트로 막 적고 또 그 다음에 녹음도 해서 앱에다 올려야 돼. 그러니까 막 지금도 핸드폰 두 개씩이나 펼쳐놓고 또 끝나면 뭐 끄고 키고 막 이런 일이 많아지거든요. 또 필요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서 예배에 내가 집중하는 게 예전보다 못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또 많은 도움이 되고 편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부터 때로는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일을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었냐면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결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돌아보고 그 은혜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결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이 작아 보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성결케 하는 데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저 예배드리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고 신뢰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어디에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다고 그도 표현하잖아요. 그가 그리고 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처도 없이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과 친자식과 친자식이 아닌 사람 또 아예 남의 자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냈을 때 반응이 틀립니다. 친자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풀고 그것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부모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은 그거를 싸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딸들 혼내는 거랑 똑같이 시단 소리를 혼냈으면 아마 시단 소리는 목사님 안 보려고 할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혼난 게 있어도 금방 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관계가 서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항상 고민해요. 저분이 내가 이런 싫은 소리를 해도 감당할 막 관계가 될까? 신뢰, 나를 그만큼 신뢰할까? 안 되면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했다가 상처만 있고 교회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을 치셨어요. 얼마나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상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더 크게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상처 없이 또 두 번째 일들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처럼 딸처럼 섬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